미션 365. 21세기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지금 21세기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장 그 미디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영화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선교계에 거의 최초로 아마 이 본격적인 선교 그 영화제를 시작한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PPFF라는 그 이름의 그 영화제인데요. 거기에 우리 케난 선교사님이 그 일을 비전을 갖고 7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올해도 8월 6일에 열리는 이 기독 영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케난 대표 선교사님을 모시고 한번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방송은 또 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케난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 여러분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선교지에서 정말 영적인 전투가 심한 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이 미국도 영적 전투가 엄청 심하고 많이 변화되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는데 정말 이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이렇게 분발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선교사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선교에 있어서 그 영화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거로 봐요. 뭐 한국에는 국제 영화제 그러면 일반 영화제들이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케난 선교사님 예, 이 단체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어떤 단체이신지. 네, 단체 이름은 글로벌 미디어 앤 IT. 큰 거는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글로벌, 크죠? 네. 그 다음에 미디어, 큰 영역입니다. 그리고 IT. 그래서 이 미디어와 IT를 이용해서 이제 선교를 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작됐고요. 저는 이 IT 선교를 2003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서 GMIT라고 부르는데 GMIT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바로 이 환태평양 국제 기독 영화제입니다. 영어로는 Pan Pacific Film Festival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제 금년 8월 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제 7회째입니다. 네. 자, 이제 국제 기독 영화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기독 영화제는 물론 그 크리스천 그 영화만 출품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영어로 Pan Pacific Film Festival 했을 때는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밀리 베이스라든지 페이스 베이스 이런 모든 그 영화의 장르를 그렇게 담고자 했는데 정말 그동안에 출품한 작품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는 작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 영화제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혹시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유명했죠. 예, 네. 그런 영화처럼 그게 이제 곧 기독 크리스찬이라는 영화 캐터고리로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런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사실은 이 이슬람권이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그런 제한적 접근지대에 이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의 그 색채가 띈 그 영화로 이렇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99% 이상이 그렇게 기독교의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벌써 7차가 돼가고 있는데, 네. 예, 이번 그 기독영화제 그 스케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우선 그 8월 6일 날, 목요일 날, 7시부터 이제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장소는 여기 풀러턴 지역에, LA 풀러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은혜 한인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시설이 새로 지은 그 본당 건물 그 시설이 상당히 이 영화제를 하기에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고요. 시상식을 6일 날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7일과 8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영화 한 26편이 상영이 됩니다. 세 군데로 나뉘어서 26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헐리우드의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죠. 영화인들 이분들이 약 한 50명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또 워크샵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거리로 아트 페스티벌도 하고요. 라이브 페인팅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크리스천 패션 모델들이 나와서 하는 그 패션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볼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9일날, 주일날 저녁 때는 예배 끝난 후에 저녁 시간에 더 테너라는 스페셜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약 한 26개의 영화와 그 다음에 워크숍, 아트 페스티벌, 그 다음에 부스, 그 다음에 패션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 그 출품되는 영화들은 다 그 직접 제작한 영화들이죠. 다른 데 상영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른 데 상영 극장에서 상영된 거는 거의 없고요. 네. 왜냐하면 크리스찬 영화는 극장에서 잘 상영이 안 돼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상영됐다 하더라도 일반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작자들은 이 제작을 해서 저희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영화제, 기독교 영화제가 미국에는 상당히 꽤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출품을 하고 여러 군데 출품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상을 받고 이렇게 노미니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이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영화를 판매하는데 상당한 그 도움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영화제 출품하는데 저희 이번에 들어온 영화 작품은 약 한 8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반, 40개 정도가 장편입니다. 1시간 반 이상 되는 장편 영화들이고 그다음에 들어온 나라 숫자를 보면 12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그다음에 이스라엘, 레바논, 독일,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루완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머저리티의 작품들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12개국에서 들어온 작품이 됩니다. 네. 정말 이거는 국제 영화제네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좀 선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영화가 선교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Passion of Christ 같은 영화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나와서 전 세계에 수억 명 이상이 봤고 이슬람권에서만도 약 한 2억 명 이상이 이 Passion of Christ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Passion of Christ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의문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선교사라든지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컨버트가 된 사람들이 수백 명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네,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특히 이슬람권에서 이 모슬렘들이 저녁 시간에 굉장히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시간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반드시 모슬렘, 이슬람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슬렘 영화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이런 크리스천 영화들도 가리지 않고 많이 봅니다. 네. 재미로 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이제 그 현지에, 이집트의 현지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가장 큰 그,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 이제 컨버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큰 공헌자가 예수님 그 자신이고요. 네. 꿈속의 현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그랬죠. 굉장히 많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미디어 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접하고 알게 되는 경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또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13가지 정도의 그동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이 끼친 영향, 예수 영화가 끼친 영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크다라고 네. 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의 그 통계 자료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만 생각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배너라든지 코바디스라든지 네. 뭐 모세 네. 쉽게 네. 뭐 이런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크 다그라스가 나왔던 뭐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라든지 하여튼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그런 정말 그 크리스찬 영화들이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서도 이제 많은 선교사분들의 이제 얘기, 공통적인 얘기가 정말 좋은 그런 크리스찬 영화들 없냐. 어떤 내용들은 교육적이고 또 좀 인포머티브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담은 이런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훌륭한 선교사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그 믿음의 그 선배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애들이 보기 쉽게 성경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그 순교자의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제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영화를 제작을 한다면, 뭐 1년에 몇 편이나 제작을 하겠습니까?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또, 그,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잘 그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화라 해야 되는데, 그런 또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영화제를 하게 되면 1년에도 수십 편씩, 정말 세계 각지에서 또 특히 미국 프로덕션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작품들을 저희들이 한 곳에 모을 수가 있고, 그것을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선교에 쓸 수가 있는 아주 귀중한 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DVD 제작을 해왔고요. 그것도 그것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대회라든지 이제 선교사분들한테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마 그동안에 배급을 한 게 한 10,000장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저도 또 우리 켄 선교사님이 주셔서 우리 그 인도차이나 선교사 대회라든지 또 동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라든지 이걸 제가 참석하면서 예, 뭐 한 몇백 장씩 가져가서 다 네. 선교사님들한테 드렸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작품들이 참 하나에 들어가서 참 좋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일을 처음에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그 동기가 있으셨을 텐데, 왜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전념하게 됐는지 그 동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동기를 얘기하다 치면 한 3박 4일은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정말 저는 뭐 영화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만들어 본 적도 뭐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영화에 관련되는 그런 툴이라든지 뭐 그런 에디팅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그런 거를 잘 다뤘던 사람도 아니고요. 전혀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말 오랜 동안의 기도 끝에 와이프하고 저하고 오랜 동안의 기도 끝에 2003년도에 컴퓨터를 통한 선교, IT 선교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이제 IT 쪽에 이제 전문가고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전공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을 어떻게 제 전공 분야인 컴퓨터 IT를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2003년도에 그것이 이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2003년부터 제가 이제 컴퓨터 선교에 뛰어들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지에 가서 컴퓨터하고 관련된 그런 학과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 바로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컴퓨터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가정에서 쓰는 뭐 그런 그 PC 컴퓨터라든지 무슨 랩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그리고 큰 회사에서 이제 가보면은 그 컴퓨터 서버망이 어마어마한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쓰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테크닉도 굉장히 많고요. 테크놀로지도 많고. 주로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이제 과목들을 선교지에 가서 이제 가르친 거죠.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와 네트워킹에 대한 거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너무나도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가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보은 차원에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따라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한 5, 6년 이렇게 계속 해 왔죠. 선교지에 다니면서 한 사역을 5, 6년 해 오다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 바로 IT를 이용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컨퍼런스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07년 11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IHOP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몇몇 이제 영적인 딸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바로 미디어 사역, 영화제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것도 이세권, 영어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스쳐갔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영상 경연대회를 어떤 사람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영상 경연대회. 이 좋은 영상의 툴을 정말 교회에서 한두 번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경연대를 해서 컴피티션을 하게 되고 상을 주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런 것을 제안했던 그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유튜브가 한참 이렇게 나와서 태동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때입니다. 유튜브라는 건 정말 전 세계에 영상의 혁명을 몰고 왔습니다. 누구나 다 영상을 쉽게 제작을 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것이 바로 영상하고 관련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합의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케치로 그렸고 그러면 작품을 출품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상을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에게 쓰고 하는 이런 대충의 윤곽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7년 11월인데 그것이 처음으로 영상 경연대회로 나타난 것이 바로 2008년도에 했던 I Open Christian Film Festival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년 시작이 되었고 네. 매년 하는 걸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별 생각이 없이 어떤 한 핵심 스텝 하나가 이거는 매년 하는 걸로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선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이 심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포만 안 했어도 띄엄띄엄 해가면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매년 해오고 있고요. 네, 매년 하면서 이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네. 정말 이게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때까지 또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처음 초기부터 같이 했었지만 이번에 또 보니까 이번 규모는 뭐 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영화도 그렇고 연 총 그 참여 인원을 얼마나 기대하세요? 그것도 제가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인원수는 이제 작년에는 한 3일 동안 대회에 3일 동안 영화제 기간 동안에 한 3,500명 왔어요. 네. 주로 이제 사람들이 금요일 날 낮 같은 때는 많이 안 오고 또 토요일 날은 낮에도 많이 오지만 그러다가 저녁 시간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네. 저녁 스페셜 그 하이라이트 영화를 상영했을 때 이제 많이 몰리고 그래서 제가 얼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5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년은 4일 동안이고 또 헐리우드에서 기라성 같은 이 워크샵 강사들도 50명 이상이 오니까 최소한 5,000명 올 거다. 네. 그리고 많게는 한 만 명까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뭐 네. 이렇게 해서 5,000명에서 만 명 정도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충 그 정도 인원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상식 때 참여하는 인원이 최소 500명 이상 되고요. 근데 지금 은혜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은혜교회 한교홍 목사님이 또 광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은혜교 교인들이 시상식 많이 참여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00명에서 1,500명 온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하이라이트 영화 금요일날 그 영화가 드랍박스가 이 베이비박스 한국의 그 상당히 그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어린아이들 갖다 버렸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키우는 그런 주사랑 공동체라는 데에 그 이야기. 아마 이거는 금요 예배 대신으로 하는 거고, 또 플러튼 지역의 주변에 있는 그 한 네다섯 개 이상의 교회에서 금요 예배 대신에 오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000명 가까이 오실 거고요, 금요일 날. 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미국 영화 프랭크 버스스 가시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이 미국 사람 마크 조셉이라고 아주 또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사람이 지금 이것을 다 리크루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턴 시의 행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네. 플러턴 시장님도 오시고 또 플러턴 시의 그 디스트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주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영킴 한국 예. 분이시죠 네. 이분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플러턴 시의 행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플러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또 한 1,000명에서 1,500명 오실 것이고 또 주일날 저녁 때 하는 더 테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배재철 아주 한국분 세계적인 성악가 배재철 교수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또 유지태라는 또 이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보러들 많이 오실 거고 해서 제가 어림잡아서 그리고 낮에 오는 인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때 한 6,7,000명 이상 많게는 만 명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뭐 규모가 지금 성장은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메인 주류 헐리우드 그 메인 주류와 연결이 돼서 이게 코리안이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전역에 아주 유명한 기독 영화제가 지금 되었는데 그 과정은 좀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저는 헐리우드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영화제 시작할 때만 해도. 네. 그런데 한 3회쯤, 4회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 그 특히 이제 2세들, 2세들이 영화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2세분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했어요. 많이 참여를 했어요. 네. 작품도 내고.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1회 때는 주로 2세와 한국 1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작품이 29개가 들어왔어요. 네. 상당히 1회 치고는 많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제 영화제를 했는데 2회 대회 때는 저희가 지쳐서 광고를 안 해서 그런지 22작품으로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영화제를 치를까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래도 이제 치렀습니다. 엠파 극장에서. 3회 때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알려져서 3회 대회 때 한 50작품이 들어왔어요. 네. 스틸 한국 사람이 주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하다가는 이게 인프라가 얼마 많지 않고, 정말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 해서 이제 4회 때부터 이제 미국 그 주류 사회 어떻게 알릴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뭐 별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헐리우드에 엄청난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캐나다 사람이 4회 때 한 영화제 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이분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헐리우드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제 모셔왔는데 그때 모셔온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이그제크티브 프로듀서로 있었던 맥이비티, 스티브 맥이비티라는 사람이 왔어요. 네. 이그제크티브 프로듀서는 서열상 감독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독은 멜 깁슨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근데 이분은 이그제크티브 프로듀서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엄청나게 알려진 사람이고 또 똑같이 이그제크티브 프로듀서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존 셰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희 영화제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켄 웨일즈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노예 그 예, 영국. 영국 노예 예. 그 이야기를 다룬 예. 네. 이 사람도 굉장히 거물이거든요. 헐리우드에 크리스찬이면서도 네. 이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좀 거물들급이 4회 대회 때 한 4, 5명 왔습니다. 그랬더니 5회 때 가서는요. 5회 때 가서는 작품이 한 80개, 90개로 껑충 뛰는 거예요. 네.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대거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5회 대회 때는 그 캐나다 사람이라는 분이 적극 참여를 했어요. 적극해서 1년 동안을 이 저희 영화제를 도왔습니다. 그 이분이 거의 3년 동안을 영화제를 도왔습니다. 네. 하나님분의 신천사시네요. 네. 네. 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예. 나중에 3년 동안 하면서.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엄청나게 헐리우드에 우리 환태평양 영화제를 알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110작품이 들어왔는데 13개국에서 네. 들어왔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4회 때부터 그랬지만 모든 거를 영어의 패러다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도 영어로 만들고 그 영화제 4회 보시는 분들도 완전히 헐리우드에서 모셔온 MC들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포맷을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2014년에 이제 그렇게 됐고 원래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영화계를 보니까 완전히 그 화이트 코케이션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흑인도 별로 없고요. 네. 에이시아는 더더군다나 찾아보기 힘들고 산업으로 치면 워낙 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네, 완전히 못 그런 들어가는군요. 쪽입니다. 그리고 네. 주이시들이 또 장악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느 아시아 영화제를 한번 가서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나. 작품을 잘 안 내요. 네. 에이시아 영화제는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영화만 하더라도 그만큼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어떤 영문인지 우리 영화제는 미국 사람들이 거의 90%가 참여를 해요. 네. 저희 영화제 작품을 낸 사람들을 보면 거의 90%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을 왜 우리가 잡아야 되냐면 제대로 된 프로덕션 회사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안 그러면 다른 영화들은 조금 뭐랄까 동영상 수준이고 뭐 우리끼리 돌려보기에는 좋지만 좀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아,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적극 참여를 하는 바람에 영화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갔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1시간 반 이상 되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는 극영화, 나래티브 영화, 배우를 정식으로 써가지고 하는 극영화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프로덕션 회사에서 해야지. 그리고 배급망도 나름대로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저희 4회, 5회 때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많이 작품을 냈어요. 네. 근데 6회 때부터 개인들이 내는 상이 확 줄었습니다. 네. 개인들이 내봐야 저기는 상을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인식이 들어간 거예요. 프로들만 그, 오는군요. 이제. 프로들만 이제 프로덕션들을 네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폴리캅 스토리. 네. 그게 완전히 극영화입니다. 네. 검토하는 장면이 있어요. 컬러세움에 수만 명이 와가지고 엉망대는데 검토하는 장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인이 하겠어요. 네. 그런 거에서부터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을 다룬. 네. 예. 그거를 정말 이게 보기에도 이제 대작이라고 이제 그건 다큐멘터리인데요. 다큐멘터리도 대작이에요. 왜냐하면 9년 동안을 이 사람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9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애굽의 흔적을 발견을 했어요. 네. 요셉의 무덤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거기 그래서 이 사람이 출애굽을 했던 정확한 연도도 계산을 해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장소라든지 그리고 한 200만 불 들어갔다고 해요. 네. 9년 동안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그런 건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퀄리티가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익스펜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영화들을 소개할 예, 기회가 있으면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그 헐리우드의 한 사람이 연결이 되면서 이 영화제가 완전히 국제 영화제 이제 이 메인 주류와 연결되는 영화제가 된 거군요. 네, 금년에는 예. 근데 그보다 더 센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프로듀서로. 네. 이 마크 조셉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그 크로니클 오브 나니아라고 나니아 네. 연대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유명한 영화였죠. 거기에 예. 마케팅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네.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마케팅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정말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벨라라는 영화랄지 뭐 I Am Sam이라는 영화랄지 굉장히 그 그래도 많이 알려졌던 그런 크리스천 영화들을 이 사람이 프로듀서로 많이 이제 해왔던 사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1년 동안 무보수로 네. 자기 원래 또 잡이 있어요. 네. 하면서 지금 50명의 워크샵 강사들을 다 리크루트 했고요. 네. 50명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화제에 오나 싶을 정도로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버라이어티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네. 유명한 잡지인데 그 잡지의 주 메인 평론가 네. 저스틴 정이라는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에 I Am Sam이라는 영화의 배우가 오고 또 라이언 킹의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른 가수가 네. 오고 20세기 폭스사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네. 폭스사의 부사장이 네. 옵니다.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네요.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평상시에 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단 1불의 어너러미도 안 받습니다. 단 1불도 안 줍니다. 네. 강사료를. 그냥 네. 다 무료로 와서 하고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건 이제 식사나 한번 이제 제공해 주고 네. 이렇게 다 무료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은 또 지금 그 마크 조셉이라는 분은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영화인데 한 5천만 불 정도의 버짓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그 로널드 레이건이 엄청난 간증 스토리가 있어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그 로널드 레이건의 어머니가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기도로 네. 로널드 레이건을 키웠고 그다음에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다가 대통령 되기까지 한 10년 동안 이 미국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의 엄청난 사람들이 이 기도로 대통령이 됐고요. 같은 네. 기도로 대통령이 됐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그 이 뭐랄까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주지사 시절에 10년 네. 후에 네.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예언도 주어지고 뭐 하여튼 네. 아, 뭐 그런 영화가 좀 이렇게 지금 미국의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좀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영화가 좀 나오면 좋겠네요. 그런 아무래도. 영화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네. 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벤허라는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라는 리메이크해서 다시 만듭니다. 네. 예, 벤허. 정말 네. 그 얼마나 명작입니까? 네. 그것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요. 사도 바울 스토리가 나옵니다. 네. 사도 바울 스토리가 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엄청난 대작으로 지금 모세라는 영화가 다시 나오는군요. 다시 예. 모세라는 영화가 하나님이 네. 지금 반전의 역사를 또 시작하셨군요. 네. 미국의 문화가 네. 동성애 문화나 타락된 문화에 네. 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군요. 또 뭐 이런 말씀은 또 전문가 아니면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얘기였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뒤에 그 뭐 고생한 얘기로 친다면 뭐 아유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런데 또 뭐 사실은 우리 케난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동역을 했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요즘은 또 하나님 은혜로 그 일꾼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고 또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바로 젊은 청년들이 몰려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실감을 합니다. 진짜 네.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만의 단체도 아니고요. 이제는 뭐 백인에서부터 흑인,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 다음에 다른 에이시안들 많이 와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저희 선교단체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 5-60명 이상 되는 젊은이들이 각 부문별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죠. 저희 영화제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또 이제 미들 매니저 그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각 이제 디파트먼트로 나눠가지고 그 미들 매니저들이 뭐 포스트 프로덕션이다 아니면 그 웹 메인테넌스와 제너럴 애드민 쪽이다 또 카메라 그 슈팅 팀이다 또 무슨 그 그래픽 디자인과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이제 앞으로는 마케팅 팀도 생깁니다.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 미들 매니저들이 각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을 다 리크루트하고 훈련시키고 합니다. 네. 교육도 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레이스지만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오고 있고요. 다인종이군요. 다인종입니다. 예, 다인종 네, 그룹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이제 저하고 와이프는 주로 이제 영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네. 테크니컬한 교육은 미들 매니저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또 헐류 강사 모셔다가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저하고 이제 와이프의 그 듀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이제 모임 할 때마다 제가 이 짧은 용어로 한 시간씩 그 썰문을 합니다. 프리칭을 네. 하는데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귀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또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예, 예.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는 예. 해요. 근데 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저게 또 어떤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게이 메리지를 또 서포트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지금 인권으로 이렇게 그 연결이 됐죠. 탈을 네. 써가지고 네, 네. 주변의 친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용납을 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네. 생각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크리스찬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는 안 다니고 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정말 그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와이프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요일마다 모이면서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영화제 끝나고 나서도. 네. 네.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지금 뭐 이 미국 남가주 플로턴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장소에서 이번 8월 6일부터 예, 8일까지 시작되는 이거는 참석을 못 하시겠지만 혹시 선교사님들이 이런 영화를 좀 보고 싶고 좀 받고 싶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 이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일단 그 이메일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메일 보내셔 그런 영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제 그 사실은 이런 보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한두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첫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네. 그래서 이제 현지의 말로 이제 돼 있으면 좋은데 일단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네. 돼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금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DVD 제작할 때 한국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페니쉬 하고 그다음에 중국어 하고 필리핀 타갈로그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아랍어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 가지고 이제 네. 아랍어로도 이제 번역을 하고 근데 모든 영화가 그렇게 다 번역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하는 거고 또 베트남어도 한 게 있고 인도네시아어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영화 선택은 어떤 거를 주로 하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선교에 쓰기에 좋게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네. 네, 다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장편은요 이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 두 네. 시간 되는 그 장편을 그렇죠. 번역을 네.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단편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센스 문제입니다. 라이센스를 저희가 이 영화인들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없이 그냥 무조건 뭐 불법 복제할 수는 없는 되죠. 거고요. 네. 라이센스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그 대작들은요. 나름대로 보급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거, 라이센스 예. 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못하고요. 라이센스 얻을 수 있는 것만 하고 세 번째는 선교제 직접 배급할 때 쉬핑료입니다. 쉬핑료. 네. DVD 한 장이라도 네. 저희가 아프리카나 저 중동이나 한번 보내보려고 해봤어요. 쉬핑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 40불, 50불 들어가요. 그렇죠. DVD 한 장 보내는 한 장에. 네.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선교대회 가서 선교대회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모일 때 그렇죠. 나눠주는 모일 때 게. 이제 나눠드리는 게 그래서 선교대회 네. 갈 때 200장, 300장 이렇게 가서 네.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무실로 이제 LA 방문했다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임스 송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한 30장 가져가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선교대 있다고. 그렇죠. 예, 중국 선교사 뭐 있다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드리고, 이제 그게 알려지신 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뭐 10장씩 이렇게 드리고, 이제 방문해서 이제 드리는 방법. 네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좋고, 혹시 뭐 옛날 것들 중에 그 라이센스 문제가 없는 것들 중에 이렇게 좀 선교적으로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계속 이제, 주시면 어떨까요? 작년까지 만들어진 거는 다 배급을 해드렸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거의 남아 있는 게 없고 이제 2014년에 만들었던 이제 두 작품. 네. 하나는 그 Who Are the Chinese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Who Are the Chinese라는 그게 작년에 선교 대상 받은 건데 그 한문 속에 나타난 성경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예, 상당히 그 좋은 수작입니다. 그게 네. 한문이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거에 어떤 것들이 이제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풀어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출품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아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영화 노아는 아니고 이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네. 하나의 그 노아의 홍수를 주제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복음 전파의 그 영화입니다. 네. 예, 이제 그 그 두 작품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년 영화도 또 이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예. 그리고 사실은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선교 목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좀 이렇게 상영도 해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쓰시겠다 그러면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이든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돼 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예. 영어권은요. 영어권은 뭐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냥 파일로 들을 수도 있고. 네. 영어권은 예. 그 언어 변역이 이제 필요 없는 곳은. 예. 뭐 요즘은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웬만하면 또 영어도 하고 또 영어 쓰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 예, 그쪽에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직접 보급이 많이 좀 되면 예,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하나가 네. 가장 좋은 보급 방법은 웹사이트에 올려서 네. 그걸 스트리밍을 해서 네.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이렇게 스트리밍해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네.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를 만들기까지 상당한 또 재정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 영화도. 근데 이제 예. 그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계에서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그 미국 메인 주류를 연결시키고 쓰시는 엄청난 사실은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선교계에서는 이거를 잘 주목을 안 해서 모를 텐데요. 예, 이 미국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 기독 영양제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여러 영적 싸움도 있고 그런데 늘 가장 애쓰시고 힘쓰시는 부분이 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재정 부분이신데 예, 뭐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이렇게 아직은 하나님이 확 풀어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볼 때. 네. 예, 어떠세요? 아직입니다. 아직은 아닌데. 네. 그래도 과거보다 난 게 과거는 이제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했습니다. 작년에 적자를 면했고요. 네. 이제 뭐 또 남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적자인 정도는 아니었고 금년이 잘하면 적자 면할 것도 같고 금년이 네. 예, 지금 뭐 아직 시작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은 물가 안 트셨는데 굉장히 그 하여튼 얘기들은 많이 이제 오고 갑니다. 어떻게 네. 하면 이제 될까? 이것이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대형화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이제 그 이 재정적인 물가가 트일 부분은 광고 스폰서입니다. 광고 네, 스폰서. 그렇군요. 네, 사람들이 네. 많이 오면 큰 대기업에서 광고할 만하다고 이제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광고 스폰서를 정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광고 스폰서가 들어오면 네. 되고 이제 그것이 또 적게나마 이제 입장료를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입장료가 이제 여태까지는 거의 무료였는데 네. 그리고 또 크리스찬 행사는 또 돈 주고 올려는 생각들을 잘 아직 그런 관습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단 한 10불이라도 뭐 이렇게 5불이라도 와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봐주게 되면 그 입장료 수익이 이제 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네. 뭐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8회 뭐 이제 9회 10회로 넘어갈 텐데 앞으로의 그 비전은 어떤 그림이 좀 있으신가요? 네, 아이고 그 질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엄청난 이제 비전을 또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알아가게 되는데 이 문화 사역이야말로 젊은이들의 아이템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젊은이들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화 사역을 정말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바꿔 놓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문화 사역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더라고요. 영화. 영화이면서 음악과 영화와 음악과 미술과 아트와 연결이 되어야 되면은 정말 젊은 사람들을 많이 저희 문화 축제에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이제 영화제 말고 크리스찬 영화제 하면서 한국 문화 축제를 이제 하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류 다시 한류를 네. 또 접속하는 거군요. 예, 한국 영화들도 많이 상영을 하면서 네. 물론 이제 자막은 영어라든지 이렇게 깔아서 타민족도 이제 수용을 하고요. 또 미국 영화를 하더라도 이제 한글 자막을 깔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젊은이들을 많이 모으고 또 아시안 다른 민족들도 많이 모으고 거기에다가 K-POP이라든지 이런 그 음악을 섞어서 하게 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 미술 그룹들이 있어요. 저희 이번 영화제 때도 미술 그룹이 와서 라이브 페인팅을 합니다. 네. 이분들도 그야말로 속된 얘기에서 몸이 그동안에 근질근질했는데 이런 장이 마련이 되면요. 네. 와서 얼마든지 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또 패션 그룹들이 있어요. 패션 모델, 패션쇼 하겠다고. 이제 페스티벌 때는 아무래도 볼거리가 많은 게 좋으니까 네. 그런 종합적인 문화 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푸드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푸드 네. 페스티벌, 네. 그 굉장한 그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푸드 예. 페스티벌 할 수 있는. 예. 예. 음식. 음식. 예. 네. 막 1,000명, 2,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 비빔밥 그런 그 페스티벌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든지 뭐 큰 데다가 하는 뭐 떡볶이 페스티벌 같은 거 뭐 이런 거 섞어서 하게 되면 젊은이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축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 그러니까 축제를.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영화라든지 얼마든지 거기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젊은이들한테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바이블 컨퍼런스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잘 네. 잘 그게 안 되시겠죠. 근데 저희가 네. 바이블 컨퍼런스를 1회 했습니다. 금년에. 네. 7월 2일부터 5일까지 한 150명 모아놓고 바이블만 전하는 바이블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아요. 또 바이블에도 목마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제에 오는 청년들을 300명씩 선발을 해서 한 6개월 후에 열릴 바이블 컨퍼런스. 예를 들어서 문화축제가 5월달에 열렸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바이블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바이블 컨퍼런스를 인도를 하고 네. 또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인벌브 하시는 뭐 선교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젊은이들도 선교 컨퍼런스에 네. 원래 저희가 2세들 영어권 단기 선교 네.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들을 네. 문화 컨퍼런스에서 확보된 재원들을 바이블 컨퍼런스와 선교 컨퍼런스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네. 도전을 주고 챌린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 컨퍼런스. 네. 일단 모이기가 어려운데 모았을 때 그런 챌린지와 도전을 주고 좋은 영화, 영상을 보여주고 또 좋은 또 뭐 프리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네, 뭐 좋은 네. 프리칭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좋죠. 선교 컨퍼런스와 네. 바이블 컨퍼런스로 연결하는 이 삼각구도 그게, 이것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네, 굉장한 네. 비전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선교와 주가 되는 분들이 하면서 저희는 젊은이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또 바이블 컨퍼런스는 또 바이블 컨퍼런스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네.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네.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모일 때 자기의 그 프로페셔널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전문인 선교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죠. 개발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예, 꼭 뭐 주회종이 돼서 안수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도. 그게 아니고 지금은 네. 전문인 선교에 그렇죠. 정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 전문인 영어권 선교. 2세들이 그렇죠. 예, 또 다인종이 자기 스페셜티를 예. 살려서 선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큰 일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뭐 영적 싸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신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몰려오는 젊은이들 사실은 참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역부족인 것을 많이 느끼고요. 또 이런 영적인 훈련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인의 또 그 믿음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지금 금방 이제 비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내년에 이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하나가. 네, 우리 스태프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또 자신감을 가진 게 치료해오면서 이게 되거든요. 네. 돼가고 있거든요. 무에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하나님 은혜로 네. 만 명이 네. 모이는 이 어마어마한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긍정적인 지금은 저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됐고요. 또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환태평양 영화제 그러면 10명 중에서 한 반은 압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런 게 됐으니까 스태프들도 자신감이 붙었고 또 많은 사람이 오고 있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또 워낙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이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뭐 재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물꼬를 터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뭐 그 믿음대로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블 컨퍼런스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꾼들이라든지 필요하고요. 또 선교 컨퍼런스가 LA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KWMC 시카고 세계선교 LA에 열린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4년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또 안 열리는 동안에 또 좀 이렇게 팔로우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영화제는 www.panpacificfilm.com panpacificfilm.com 가서 보시면 영화제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네. 그리고 혹시 뭐 이메일하고 또 전화라도 연락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요? 네, 이메일은 이제 제 이메일 gmit09 그리고 숫자 09 at gmail.com입니다. gmail.com이고 네. 전화번호는 310-386-1133 310-386-1133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은 우리 그 한국 그 특별히 남가주에서 시작한 우리 GMIT 선교단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미국 주류에 연결되는 아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영화제, 기독 영화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는 아직 잘 주목을 안 해서 정말 이 귀한 사역이 아직 드러나질 않았었지만 이제 점차로 하나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 사역을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 비전이 예, 세계적으로 계속 좀 이렇게 나가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또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참 그 한 가지만 더 쉐어하면요. 참 금년에 놀랍게도 호주에서 저희 영화제가 열립니다. 네. 호주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시드니의 현지 그 교민 중에 한국 교민 중에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파트너를 맺어서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거기도 영화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접촉을 했고 그래서 거기는 이름도 아예 환태평양 호주 영화제로 이렇게 네. 짓기로 했고 11월 달에 2일, 3일, 4일 이렇게 3일 동안 어디서 하냐면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한답니다. 그렇군요.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1회 호주에 이제 생겼고 서로 이제 미국과 호주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미흡한 분은 또 저희들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렇게 해서 열리기로 했고요. 또 9월 달에는요. 9월 달에는 러시아에서도 열립니다. 그렇군요. 네, 러시아 그 노벌스버스키라는 그 시베리아 남단에 있는 그 세 번째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현지 목사님이 이제 조그마한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조그마한 영화제를 했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제가 작년에 러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도전을 이제 주고 또 이제 거기하고 협력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러시아 전체 교단으로 확장되는 그 영화제를 금년에 열립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저희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 분이 헨리 로자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금년에 그 또 러시아 영화제를 도와주러 강사로 또 이렇게 스피커로 예, 그렇게 이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뭐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께서는 과연 뭐 감을 잡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있거나 비전이 생기시면 연락을 주시면 아마 그 지역에서 이런 처음에야 뭐 작은 규모겠지만 예, 크리스천 영화제가 시작이 되어서 그 나라 젊은이들에게 문화적으로 미디어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 그 GMIT 우리 켄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좀 그 나라 각 나라의 좀 지부로 이것이 연결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귀한 우리 영화제에 대한 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끝으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마지막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이제 사역들을 잘하고 계실 텐데 저희 또 그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면 훨씬 또 임팩이 크고 또 영향력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저희 선교단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이제 돕고자 이 영화제가 시작이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성심껏 또 할 수 있는 만큼 예, 할 수 없는 거는 못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같이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영화라든지 또 라이센스 받은 이런 것들을 쉐어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교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저는 늘 말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꿈을 가지면 예,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함께 하시고 예,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화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나왔던 좋은 영화들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